제일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예뻐 보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정열적으로 몰두할 때라고요. 아무런 사심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한 모습, 여러분은 예뻐 보이지 않으십니까? 수학 공식에 매달리든, 연애 편지를 날밤 새워 쓰든, 영화에 빠지든, 봄볕 좋은 3월에 한 가지 일에 빠져보세요. 그럴 때 삶의 가치는 더욱 빛나 보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최신작 영화 아리지널 드림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This is a film. 이기팝의 노래입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Or would you rather be a pig? A pig is an animal with dirt on his face. His shoes are a terrible disgrace. He has no manners when he eats his food. He's fat and lazy and extremely rude. But if you don't care a feather or a fig, you may grow up to be a pig. Or would you like to swing on a star? Carry moonbeams home in a jar. And be better off than you are. Or would you rather be a fish? A fish won't do anything but swim in a brook. He can't write his name or read a book. To fool the people is his only thought. And though he's slippery, he still gets caught. But then if that sort of life is what you wish, you may grow up to be a fish. 1944년 제17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주제가상까지 총 7개의 부문을 수상한 영화 Going My Way, 나의 길을 가는다 중에서 빙 크로스비가 부른 Swinging on a Star였습니다. 최근 영화 허드슨 호크에서 블루스 윌리스가 코믹하게 불러서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죠.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개최된 17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요즘 시상식처럼 쇼같이 오락적인 요소가 많이 첨가됐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라디오를 듣는 군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죠. 이해 아카데미는 최우수 작품상 부문의 경합이 치열해서 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뉴욕 뒷골목의 교회를 무대로 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드라마 나의 길을 가른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전기 영화 윌슨. 이 두 영화가 똑같이 10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었습니다. 결과는 나의 길을 가련다가 7개 부문을, 또 윌슨이 5개 부문을 차지했지만 주요 부문은 모두 나의 길을 가련다에 빼앗겼죠. 그래서 윌슨의 제작자 데릴 잔욱은 부당한 평가라면서 결과에 불복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주연 남우상을 받은 빈 크로스비는 골프 스윙을 하다가 그만 자신이 받은 오스카의 목을 날려버렸다고 하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오스카가 석고로 만들어진 것 그 탓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화려함을 되찾은 1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요, 또 하나의 오스카 징크스가 탄생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작가를 통해서 사회성을 드러낸 영화 잃어버린 주말이 주요상을 모두 휩쓸고 또 뛰어난 연기는 아니었지만 이 영화에서 술주정뱅이 작가 역을 맡았던 레이 밀란드가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자 그때 생겨나게 된 썰인데요.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이상 혹은 신체 부자유를 연기하는 것이 오스카의 지름길이다. 이런 썰이 생긴 것입니다. 레이 밀란드는 이 설을 입증한 최초의 배우인 셈입니다. is might has well be. Spring. 1945년 제18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한 영화 State Fair 중에서 It Might As Well Be Spring, 자니 마티스의 노래였습니다. 1936년 아카데미에서는요,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제목처럼 생애 최고의 밤을 맞았습니다. 총 7개 부문을 휩쓸었죠. 특히 이 영화에서는요, 배우가 아닌 실제 인물이 등장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손에 의수를 낀 전쟁 귀환병. 그는 배우가 아니라 해롤드 러셀이라는 실제 귀환병이었죠. 러셀은 난생 처음으로 맡은 이 역할로 아카데미 조연상뿐만 아니라 특별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할리우드는 진보적인 물결을 따라서 인종편견의 문제에 눈을 돌립니다. 반유태인 문제를 다룬 엘리아 카잔 감독의 신사협정과 역시 유태인 살인사건을 다룬 에드워드 드미트릭 감독의 십자포화가 아카데미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이런 헐리우드의 진보주의는 서서히 불어오는 메카시 선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1947년 제20회 아카데미 때의 일이죠. 20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월트 디즈니사의 영화 남부의 노래 중에서 듣습니다. 잭슨 5의 리바이벌로 듣는 집바디 두다. 제20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남부의 노래 중에서 지파디두다, 잭슨5의 리바이벌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옛날 난 아들을 하나 길렀습니다. 난 그애에게 말했지요. 네가 감독이 되면 아버지에게 좋은 역 하나 주렴. 제21회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월트 휴스턴의 수상 소감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월트 휴스턴은 아들의 영화 시에라 마드레이의 보물에 출연해서요, 오스카를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고요. 그 아들 역시 이 작품으로 감독상을 수상했죠. 존 휴스턴 감독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동시에 오스카를 수상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메카시 선풍이 최고로 기승을 부리던 1950년, 제23회 아카데미는 최초로 뉴욕과 헐리우드, 이 두 곳에서 동시 개최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치열한 경합을 벌인 두 작품 역시 뉴욕과 헐리우드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죠. 브로드웨이를 무대로 한 이후의 모든 것, 이 영화가 14개 부문에 올랐고요.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계를 소재로 한 선셋 대로가 9개 부문에서 경쟁을 벌였는데요. 결과는 뉴욕의 압승이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것이 작품상을 비롯해서 6개의 오스카를 수상했죠. 이 23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은 영화 캡틴 캐리 USA에게 돌아갔는데요.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를 무대로 해서 게릴라들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죠. 영화 속에서는 모나리자가 가사 없이 주제가로 사용됐는데 그 뒤에 네킹콜이 노래로 불러서 크게 히트시켰습니다. 영화 캡틴 캐리 USA 중에서 홀리 리츠 스트링스가 부른 연주합니다. 모나리자. 영화 캡틴 캐리 USA 중에서 홀리리츠 스트링스의 연주로 들으신 모나리자였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TV로 중계된 것은 1952년 25회 때부터입니다. TV의 관객을 빼앗긴 할리우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영화로 돌리기 위해서 TV와 제휴를 한 것이죠. 이 TV 중계는 NBC 개국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뉴욕과 할리우드 2원으로 방송돼서 약 8천만 명이 시청했다고 하죠. 특히 다음 해인 26회 때는요.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배우 오드리 헵번이 당시 브로드웨이 연극에 출연 중이어서 뉴욕에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공연을 마치자마자 바로 뛰어온 헵번은 극중 의상인 요정 차림 그대로 시상식장에 올라와 더욱더 화제가 됐습니다. 로마의 휴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때였죠. 제25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하이눈, 디미트리 티옴킨 작곡으로 텍스 리터가 불렀는데요. 이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도리스 데이가 뮤지컬 영화 카라미티 제인 중에서 불렀던 Secret Love, 제26회 주제가상을 받은 이 곡은 데머리 여가수 시니어드 오커너의 노래로 오늘 들어보시겠습니다. Forsake me, oh my darling. On this our wedding day,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Wait, wait long. I do not know what fate awaits me. I only know I must be brave, and I must face a man who hates me. A liar, coward, a craven coward, a liar, coward in my grave. Oh, to be torn twixt love and duty, supposing I lose my fair-haired beauty. Look at that big hand move along near in high noon. He made a vow while in state's prison, vowed it would be my life for his. I'm not afraid of death, but oh, what will I do if you leave me?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You made that promise as a bride. Do not forsake me, oh my darling. Although you're grieving, don't think of leaving. Now that I need you by my side, wait long, wait long, wait long, wait long. at home, a friendless star. The way that dreamers often do. Just how wonderful you are. But why I'm so in love with you. Open door, and my secret love's no secret anymore. 25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하이눈, 텍스 레이터의 노래에 이어서 26회 주제가상을 받은 카라미티 제인 중에서 Secret Love, 오늘은 시니어드 오코노의 리바이벌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TV 시대 이후 영화의 화면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시네마스코프, 비스타 비전, 이런 대형 스크린 영화들이 줄이어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아카데미에서는 여전히 스탠다드 화면이 인기를 누립니다. 27회 작품상을 받은 워터프론트나 다음에 한 중년 남자가 결혼 상대를 발견하기까지의 얘기를 잔잔하게 엮어내 작품상을 수상한 마티. 이런 영화들은 모두 내용이 뛰어난 일반 화면의 영화였었죠. 워터프론트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마론 브랜도는 4년 연속 후보에만 오르다가 처음 수상한 것이었는데요. 아주 무척이나 흥분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와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가 대부로 주연 남우상을 수상했을 때 그 상을 거부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할 전형적인 헐리우드 스타의 모습이었죠. 또 하나 26회 때는요. 여배우의 경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었습니다. 당시 두 명의 요정이라고 불리던 주디 갈란드와 그레이스 켈리가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NBC TV는 주디 갈란드가 탈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당시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있었던 그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지만 결과는 그레이스 켈리에게 돌아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더듬거리면서 소감을 발표한 그레이스 켈리에게는 마지막 무대였죠. 다음에 그녀는 모나코 왕비가 됐습니다. 27회 주제가상은 여기에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에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이죠. 유명한 트레비 분수를 노래한 영화 Three Coins in the Fountain, 애천의 주제가에 돌아갔고요. 28회 아카데미에서는요, 영화 모정, 이 모정 중에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 이 곡에 돌아갔습니다. 이 곡은 푸치니의 나비 부인 중에 어떤 개인 날, 이 곡과 비슷하다고 해서 당시에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가사 없이 연주곡만 처음에는 이 영화에 삽입됐는데요. 그해 가을에 Four Aces의 노래로 대히트를 한 곡이죠. 그럼 제27회 그리고 제28회 주제가상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Three Coins in the Fountain,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Love is a many splendor thing, Four Aces의 노래입니다. and the world stood still. Then your fingers touched my silent heart and taught it how to sing. Yes, true love's a many splendid thing. 제27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Three Coins in the Fountain의 주제가 만트반 이학단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28회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한 모정의 Love is a Many Splendor Thing, Four Aces의 노래였습니다. 제2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처음으로 고인의 이름이 후보에 오릅니다. 주연 나무상 후보에 오른 제임스 딘이었습니다. 그리고 30회 아카데미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후 27년 만에 전쟁 영화가 다시 아카데미로 휩습니다. 콰이강의 달이었죠. 이 영화는 미국이 돈을 대지만 감독은 영국의 데이비드 린이어서 오스카는 바다 건너 영국으로 갔는데요. 그 외에도 조연 여우상이 일본 배우에게 넘어가서 화제를 일으켰던 해였죠. 영화 사요나라에 출연했던 미요시 우에키의 수상은 미국과 영국인 외의 배우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해에는 주연 여우상 후보들이 모두 비운을 겪었던, 그래서 팬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던 해였는데요. 애정이 꽃피는 나무로 후보에 오른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시상식 4일 전에 남편을 잃었죠. 29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 마이클 토드, 리즈 테일러의 남편이었던 그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또 후보로 올랐던 라나 터너 역시 시상식 열흘 뒤에 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카데미를 전후한 최악의 스캔들이었죠. 29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 수상한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이 중에서 노리스 데이가 부릅니다. Whatever will be, 캐세라세라.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Here's what she said to me.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When I grew up and fell in love I asked my sweetheart what lies ahead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a, sera What will be Now I have children of my own They ask their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handsome? Will I be rich? I tell tell them tenderly. Que será, será,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á, será, what will be, will be. Que será. Whatever will be, will be. 도리스 데이의 이 노래는 29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한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의 주제가였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지금껏 가장 많은 오스카를 수상한 작품은 배너입니다. 유태인 배너가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대작 배너는 모두 11개 부문에서 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때가 32회 아카데미 시상식 때였습니다. 배너가 옛 친구이자 지금은 적대 관계에 있는 메사라와 대경기장에서 전차 경쟁을 하는 장면은 지금도 흉내내기 힘든 박력 만점의 명장면이죠. 코미디언 바프호프가 사회를 본 이날 시상식에서는 웃지 않는 코미디언으로 알려진 버스터 키튼이 명예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됐고요. 또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셜리 윈터스가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울어대는 바람에 가장 많이 운 배우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녀의 수상작은 유태인 소녀의 비극적인 생애를 그린 안내의 일기였었죠. 32회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은 영화 A Hole in the Head에 돌아갔는데요. 여기서 프랭크 시나트라와 에디 호제스라는 소년이 함께 부른 High Hops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상을 찾는다는 노래 가사 때문에 그 뒤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가 소속된 민주당의 캠페인 송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들어볼까요? High Hopes. Just what makes that little old ant think he'll move that rubber tree plant? Anyone knows an ant can't move a rubber tree plant. But he's got high hopes. He's got high hopes. He's got high apple pie in the sky. So anytime you get low, instead of letting go, just remember that ant. Oops, there goes another rubber tree plant. Oops, there goes another rubber tree plant. Oops, there goes another rubber tree plant. Silly old ram thought he'd punch a hole in a dam. No one could make that ram scram. He kept butting that dam, 'cause he had high hopes. He had high hopes. He had high apple pie in the sky. Hope so anytime you're feeling bad, instead of feeling sad, just remember that ram. Oops, there goes a billion kilowatt dam. Oops, there goes a billion kilowatt dam. Oops, there goes a billion kilowatt dam. Another problem kerplop. Oops, there goes another problem kerplop. Oops, there goes another problem kerplop. Kerplop! 제32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영화 A Hole in the Head 중에서 High Hops였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와 귀여운 소년 목소리죠. 에디 호지스가 함께 불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동의 설원숙 씨,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이명옥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Out of Africa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퀘일 번호 622번 띄워드립니다.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